지워지지 않는 사랑.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. 운명이라면 우리 다시 만나질 텐데. 그댈 잊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. 또 뒤돌아서 울어버리는 내 슬픈 꿈이야. 뭔가 마음껏 그대를 사랑하게 되길 바래. 가자. 싫어. 못난 생각만 해. 적어도 미쳤다고 하겠지. 내 지금 사랑이 어떤 건지 듣는 사람들은 사랑이란 반드시 한 사람과 하는 거라면서 나를 욕하겠지. 하지만 나 수 있어. 처음 봤을 땐 그냥 지나치는 사람쯤. 두 번째 풍선처럼 네 맘에서 점점 커지고, 그러다 너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이젠 한 가슴에 살게 된 전혀 다른 두 사랑. 익숙함과 새로움 둘 사이, 둘 다 상처 주기 싫어 꽤나 힘들었겠어. 괜찮아, 맘 가는 대로 해. 그 맘이 진심이라면 넌 좀 더 이기적이어도 내 두 사랑은 한 사람보다 깊어. 난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곁에서 보낼 수 없는데, 이러면 되는데,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. 없어 정말이야. 나 두 사람을 사랑에 목숨 바쳐. 나 두 사람을 사랑은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면서, 너무 잘 알면서 없어도 사람 마음이란 게 가끔씩 그럴 수 있지. 나쁜 건 나쁜 쪽이 되기 싫은 너의 마음 상처 주지 않는 법 따위 없다고. 헤매하고 못된 헷갈리고 서툰 그런 마음이라 생각되면 잠시 두면 돼. 괜찮아, 마음 가는 대로 해.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넌 좀 더 이기적이어도 돼. 이 두 사람은 너무 날 사랑했어. 난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아프게 울었어 더 크게 울었어 우리 앞을 가려워 비정이며 헤매이는 바보야 잊지마 잊지마 언제까지나 사랑해 사랑해 언제까지나 혼자든 둘이든 상관없어 사랑해서 더 다가서면 멀어질까 말도 못해 바보처럼 널 생각하면 아린 마음에 한숨만 나와 실없이 웃다 울어 너 때문에 아파 이렇게 사랑하는 너라서 몇 번도 참을 수 있어 처음부터 너 하나밖에 난 몰랐으니까 다 너라서 이렇게 보고 싶은 너 힘들지만 너라서 난 괜찮아 언제나처럼 마음 졸이며 또 바라보고 또 기다리다 지쳐 너 때문에 슬퍼 너라서 이렇게 사랑하는 너라서 몇 번도 참을 수 있어 처음부터 너 하나밖에 난 몰랐으니까 다 너라서 이렇게 보고 싶은 너라서 사랑해 너무 아프지만 너무 힘들지만 너라서 나 괜찮아 이렇게 사랑하는 너라서 다 너라서 이렇게 보고 싶은 너라서 사랑해 자꾸 욕심이 나 자꾸 눈물이 나 너라서 마음속에 갇힌 그 말을 우연히 그를 만난다면 잘 지냈어? 나도 잘 지내. 라고 웃으며 인사하고 싶다. 짧은 여행 중 만났던 그녀의 이야기도 해주고 싶다. 억지로 참고 애써 웃지 않아도 이제는 괜찮다. 오늘따라 기분이 좋다. 오늘따라 그냥 좀 보고 싶어서 그래. 내가 알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잘 지내는지. 너무 걱정은 마. 그냥 미련이 조금 남아서. 혼자라서 그래 기분도 울적해 생각이 나나 봐. 다시 올까 너 다시 올까 설레이던 오늘 밤 불 꺼진 바다 내 밤새 많이 울었어. 아무리 애를 써도 넌 안 오니까. 그래도 나 더 기다리면 계속 너만 그리워하면 한 번쯤은 나 볼 것 같아서 널 기다려. 너와 함께 걸었던 이 길,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, 함께 했던 시간들. 하지만 지금은 나뿐이다. 이제는 익숙해졌다고,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너무 그립다. 참고 그대를 바라보네요. 세상이 꼭 멈춘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를 못 본다 해도 내 마음은 그대를 향하네. 그댈 사랑하는 것

말에 추운 겨울이 또 왔지만 차가 내 사랑 우리 추억에 눈물이 흐르지만 정말 끝인가봐 이제 너 없이 살아도 지금 나 행복해 행복한 만큼 미안해 이제 나를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 Studio and New. 가련해진 어제 하루가 다시 떠오르는 그대 빛에 가까이 다가오죠.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소중했던 시간처럼 여전히 내게 머물러 외로움이 길었던 날들 살며시 그대 숨결 불어오죠. 한 걸음 다가온 그대라는 명예 애써 감춰두며 꺼내지 못한 말 내 곁에 있어줘요. 그댄 내게 따스한 어제의 꿈처럼 내린 사랑이죠. 허전함이 가득해 넘긴 그대와 함께라 여보세요? 왜 쓰레기통에다 보리를 주웠다고 사람을 이렇게 고독스럽게 만듭니까? 당신 누구야? 내 말 듣기만 하세요. 당신 여자친구 이 집에 5년 전에 실종됐다. 그 여자 지금 내가 데리고 있어요. 바꿉시다. 나 지금 그 여자가 필요해요. 가자. 싫어. 가지마. 들키고 싶지 않아서 했어. 남았을까? 못 잊을 이유가 남아있을까? 나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 널 기다릴까? 애꿎은 바람들은 말도 안 되는 네 말을 또 믿고 싶게 해. 달라질 게 없는데 끝인 걸 아는데 생각이 나 그 모든 네 모든 게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지새도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버텨볼게 언제든 돌아와 난 여기 있을 거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너 없는 하루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쯤은 꼭 참고 하루에 하나씩 기억할게 수현아, 딱 한 번만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? 지시원 훈련생님께 어떻게 할까요? 현장에서 여자라고 봐주는 적은 없잖아. 그만. 글썽이는 내 가슴 속에 오늘 그대 수천 번은 다녀가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수연이 안다시게 잘 지키겠습니다. 그대를 소리쳐 불러도 그대는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네요. 기다리는 나를 내일 아무 일 없겠죠? 혹시 모르니까 난 기다리 여자가 부끄럼쟁이면 여자가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나 봐요. 눈물은 한없이 쏟아져 내려도 슬픈 나의 두 눈은 끝내 말을 난 없네. 나의 이별은 나 혼자만 이렇게 또 가슴 아픈지.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? 어느 계절마다 난 기다리는데 그저 소리 없이 생각해.